제32차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기술 축전이 22일에 개막됐습니다.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, 연구사, 박사원생, 학생들이 참가한 축전에는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280여 건의 과학연구 성과들이 출품됐습니다. 이번 축전은 수학 및 물리, 요소 및 장치, 농업 및 생물공학, 의학 등 9개 분과로 나뉘어 과학기술 성과 발표회 및 전시회, 단위별 전시 경연, 새기술 교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